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. 때론 사랑에 빠져 뒤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. 긴가민가 하면서 초마초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세상을 믿었다. 나는 나를 믿었다.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. 헐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.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. 인가인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. 나는 나를 믿었다.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. 미련 같은 건 없다. 후회 역시도 없다.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. 사내답게 갈 거다.